네, 아하 정호의 만나요. 네, 정호의 만나는 네, 교육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네, 패트릭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번 주도 네,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지난 주에 네, 네. 그 유학생들의 어려움,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입학할 때 그 뭐 숨기는 거나 그런 거치세에 그렇죠. 대한 이야기를 예. 해주셨어요. 예. 네. 간략하게 좀 더 지난주에 걸 예.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이제 입학을 할 때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물론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정 또 그 학생이 지금까지 자라온 환경 그리고 학생이 혹시라도 어떤 병 치료를 했다면 네. 어떤 병을 앓고 있었으며 또 그 병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또 현재까지 어떤 그 병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학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학생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학교에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네. 이 2년에 걸친 학교 성적표를 우선적으로 이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의 어떤 의료에 관한 모든 예방접종은 마쳤는지 아. 그다음에 기타 학교가 알아야 될 그 학생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병력에 관한 부분들을 밝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요즘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쉽게 말하면 집중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네. 그것을 영어로는 뭐 ADDH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는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이 있고요. 네. 그것이 가장 그 보편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어떤 수줍음을 탄다든지 또는 그 어렸을 적에 어떤 성적인 뭐 트라우마 같은 예, 트라우마를 네. 겪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어도 그것을 학교에다 전부 얘기를 해주면 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학교에서는 미리 선생님들이 다 알고 그 아이를 위해서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 뉴질랜드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양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일을 우리가 학교에다 얘기하면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입학조차 거절할 것이다 라는 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한국처럼 어떤 잘못된 어떤 학생 이렇게 우선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인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에게 어떤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리거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아이가 어떤 심신 또는 어떤 정신 박약이라든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그 학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나 어떤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이것은 공동사회의 책임이다 해서 그 아이에게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업적인 성적이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선은 영어를 그 빠른 시일 내에 아이가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영어 보충 수업, 네. 이제 SOL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그 영어 시간에는 그 다른 아이들은 본반에서 수업을 하고 영어가 부족한 그 유학생들은 ESL 담당 선생님에게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런 학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본반에 같이 가서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대신 나머지 모든 수업은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업은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창피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죄인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학교에다가 알려주시면 네. 그래서 따로 그 보통 그 입학 원서에 보면 그것을 쓸 수 있는 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한국으로 갖고 오시는 어떤 그 아이의 병력에 관한 기록이 있으면 네. 그 의사 선생님께 영어로 뭐 대부분의 영어 그 영어로 기술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더 좋죠. 그러니까 입학이 안 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도리어 이제 예. 큰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죠. 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학생이 미리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교가 알면 거기에 대처를 해서 그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는데 네. 만약 학생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정상이다라고 계속 부모님이 주장하시면 학교에서도 그 아이를 정상으로 보고 시작했다가 아이가 전혀 정상이 아닌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거꾸로 부모님이 정확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에서 입학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아, 도리어 반대로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 이 나라에서 정부가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전액 그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반액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반액 그리고 부모님이 반액을 보조해서 풀타임 장애를 보조하는 교사가 아이에게 평생 동안 따라붙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중증 장애 학생들은 그런 혜택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간혹 요즘에는 한국에서부터 그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하셔서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는 그런 중증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아주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아이가 자랄 경우에 사회에서 엄청나게 버림받고 그렇죠.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기술하면 이 나라 그 이민성에서는 그런 상황을 다 참작해서 부모님의 결격 사유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곳에 많은 그 한국 아이들이 와서 실제로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죠. 그래서 그 한인성당에서 운영하는 그 베드로 학교 같은 성 베드로 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네. 한국인 자녀 중에서 그 중급 또는 중증 그 장애가 있는 네.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훈련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특별히 개설돼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만약에 한국 정부가 그런 아이들이 이민을 신청했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그 가족 사항을 보고 이 중증 장애자네 이런 사람은 안 받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그런 것과는 거의 반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문호를 넓게 열고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네, 부모님 스스로도 시선을 좀 그렇죠.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음악 하나 듣고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오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나이가 좀 어린 학생들의 네. 뉴질랜드 적응하는 그 어떤 트러블적인 문제를 짚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가 7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7월 25일 날 정확하게 이제 3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한 이틀쯤 전에 학기가 시작되기 이틀쯤 전에 한 중국 학생이 네. 부모님 또 누님 뭐 친척분 여기 현지 살고 있는 뭐 삼촌 이런 분들하고 한 7, 8분이 오셨어요. 저희 학교 입학 문의를 하러. 그래서 이제 7학년에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을 입학 사정을 하고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하고 얘기도 해보시고 뭐 아이가 집에서 미리 연습을 시켰는지 네 이름이 뭐냐 하면 그 이름만 또박또박 얘기하고 뭐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일단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전혀 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뭐 아직 이어 세븐이면 나머지 그 고3 때까지 졸업할 기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이어 세븐이면은 한국 나이로 국민학교 6학년이죠. 아.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한 7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생이 입학을 허락했는데 입학을 허락한다고 딱 얘기를 하자마자 그 부모님이 네. 우리는 이 아이를 여기에다가 홈스테이를 시키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좀 난처해하시면서 이 어린 학생이 홈스테이를 들어가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하시면서 이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도 그 한국 학생들이 한 서너 번 이어 세븐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이었지만 이 나라에 와서 부모님 없이 한 1년 내지 2년씩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공부를 하고 돌아간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잠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뭐 이 학생도 그렇게 되겠네 하시고 이제 조금 어려움은 제가 느꼈지만 그냥 뭐 교장 선생님이 하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일단 그 학생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장 그 한 3-4일 뒤에 부모님과 이제 누님들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홈스테이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저희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영국에 휴가를 가 있던 중이었고 계약을 해서도 한 열흘 있다가 도착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부랴부랴 이제 갖고 있던 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문의를 했죠. 이렇게 국민학교 6학년짜리 중국에서 온 남학생이 있는데 영어도 상당히 부족하고 하지만 아이는 굉장히 똘똘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홈스테이를 할 만한 그 지망자를 이제 계속 학교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든 학부모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도 한 분도 이제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특히 나이가 좀 든 학생은 홈스테이를 잘 받아주는데 네. 너무 어린 학생들은 특히 이제 14살 이하의 아이들은 집에 혼자 놔두고 이제 홈스테이 부모가 시장을 보러 간다거나 외출을 할 때 그 학생을 꼭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요. 그 문제가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전부 가능하면 그렇죠. 문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다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한 2-3일 동안 바쁘게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뭐 하다가 마침 과학실에서 그 실험을 준비해주고 하는 이제 그 보조 교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전에도 한번 어린 학생을 맡은 적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가서 우리 홈스테이 코디네이터가 열흘만 있으면 돌아오니까 한 2주 정도만 응급으로 이 학생을 맡아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런 조건으로 이제 아이를 맡아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 아이가 그 집에 이제 제가 데리고 짐을 가지고 그 부모들이 돌아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서 가족들 다 만나보고 이미 그 집은 그 저희 학교에 와서 일을 하시는 과학실 보조교사분이 부인이었고 남편분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고 네. 아들은 23살짜리 그 요리사 아들이 있었고 또 딸은 26살인데 26살 이미 그 컴퓨터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는 이제 그런 단란스러운 네 명의 가족이었는데 이제 빈 방이 하나 있어서 이제 아이를 그 방으로 이제 집어넣었는데 우선 이제 중국 부모님들이 워낙 뭐 중국에서 얼마나 잘 살고 계시는지는 몰랐는데 그 아이의 그 러기지를 열면서 거기에서 뭐 침대 커버부터 베개 커버 뭐 하여간 온갖 자기네가 준비해온 완전히 막 한 세트가 다 나오더라고요. 쓰던 걸 그대로 아니 이제 완전히 새 거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홈스테이 집에서는 자기네들이 몇 세트 이렇게 계속 쓰는 세트가 있는데 그건 싫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전부 새 걸로 갈아놓고 이제 뭐 수건 세트 뭐 하여간 실내화 세트 뭐 하여간 조금은 극성맞게 극성맞게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늘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워낙 컴퓨터에 그 빠져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주지 않겠다고 대신 자신들과 매일 같이 그 통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얘기를 했죠. 홈스테이 부모님이 스마트폰은 관리하고 일단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집에 오면 그 방과 후에 집에 오면 네. 그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 시간을 정해서 중국과 여기는 5시간 차이가 나니까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면 아이가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홈스테이 부모님한테 맡기는 조건을 이제 세웠어요. 이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홈스테이 아이가 정리가 되는 상태에서 부모님들은 당신네들 모텔로 돌아가시고 저녁 6시쯤 됐는데 그 홈스테이 그 과학 보조교사분이 네.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와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네.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그 마침 그 셰프로 일하는 아들이 집에 일찍 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마치고 왔다고 하면서 네. 아주 상당히 맛있는 저녁을 준비했어요. 제가 봐도 그 함박 스택처럼 하고 샐러드 있고 그 다음에 빵도 직접 구워가지고 신경 많이 써가지고 예, 신경 많이 써갖고 탕 내놨는데 정작 이 아이는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먹니? 그랬더니 자기가 이걸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거니까 먹어보라고. 이거 함박 스택이고 뭐 하면서 이제 제가 중국말로 막 설명을 해줬죠. 근데도 선뜻 먹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홈스테이 그 엄마가 그럼 너 뭐 먹을래 하고선 이제 찬장을 열어서 막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마침 거기에 그 신라면 컵라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걸 가리키면서 자긴 저걸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끓여서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컵라면에다 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들고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아 같이 안 먹고요. 네, 여기 앉아서 먹는 거는 여기서 먹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집에서 꼭 책상에 앉아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틀리니까 여기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이제 굳이 그랬더니 표정이 상당히 굳어지면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참 또 했죠. 네.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새로운 부모님은 너를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사람인데 네가 이 집에 왔으니까 이 집의 룰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음식물을 섭취는 식당이나 그 정해진 곳에서 예, 정해진 네. 그 거실에서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방에 어떤 음식물을 떨어뜨리면 이제 창문을 또 환기를 시켜서 열어놓기 때문에 그 날라다니는 그 바퀴벌레가 가든 코크라치라는 게 이 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독일 저먼 커크러치처럼 아주 징그럽고 뭐 오래 사는 그런 악종이 아니고 아주 순한 하지만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음식 냄새가 나면 방 안 창문으로 막 들어와서 그 음식을 막 찾아다니거든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방 안에는 음식을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리빙룸이나 이 식탁에서만 먹어야 된다. 그리고 끝나면 깨끗하게 국물이군 어떤 찌꺼기군 전부 밀폐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해 줬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홈스테이 엄마가 잠깐 저를 보자고 해서 왔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분들이 차를 새 차를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학교에 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도착해서 이제 가방을 빼고 또 가방을 넣고 하면서 차에다가 막 기스를 막 낸 거더라고 보니까 아이가 너무 막 경황 없이 주변을 잘 안 살피고 주변을 잘 안 살피고 막 그냥 밀어놓고 그래서 그 새 차가 옆에 막 자기 시커먼 그 백으로 긁어가지고 아주 볼품없이 막 이상한 그 흔적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견적을 뽑아서 저한테 알려달라 그럼 내가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했더니 곧 한 2, 3일 지나서 이제 그분들이 견적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 사진이랑 보내드렸더니 뭐 전혀 문제 없이 돈을 입금을 탁 해주더라고요. 뭐 워낙 부자라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전화기를 전화 받고 나서는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는 전화기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앉아서 게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서는 가족들이 이 아이의 영어를 빨리 익히기 위해서 아이한테 유익한 다큐멘터리를 다 그 테이프화된 거를 틀어서 네. 아이하고 같이 보면서 설명해주고 너 저게 뭔지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고 거의 하루에 한 2시간씩을 그런 식으로 일주일 내내 했는데 이 녀석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처럼 눈을 뚝 뜨고서는 언제 이게 빨리 끝나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물어봤죠. 너 왜 그 사람들께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왜 답을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영어가 자기가 못 알아듣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영어를 빨리 하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리 그 동양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편한 용어들만 골라서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전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저희 학교에 데리고 왔던 에이전트한테도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살고 있는 자기 삼촌, 자기 조카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전화를 해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이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시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이 국민학교 6학년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면 홈스테이 비용 플러스 엑스트라 피를 차지해 줬어요. 네.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13살 이하의 아이들은 보통 한 50불씩을 더 차지해요. 왜냐하면 홈스테이 부모들이 걔한테 쏟는 엑스트라 노력이 엄청나거든요. 일단 항상 같이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이에게 쏟아야 되는 특별한 관심이 그렇죠. 홈스테이 부모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사는 가족들이 전부 신경이 많이 거예요. 쓰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금전적으로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게 거의 모든 학교들의 그래서 이제 13살 이하의 아이들 14살 이상의 아이들 해서 그 홈스테이 비용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린 이제 14살 이하의 아이들이 250불이라고 하면 13살 이하의 아이들은 300불 정도를 차지해요. 사실 그것도 실제로 부모들이 해야 될 그 모든 노력을 이분들이 기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많은 돈은 아니죠. 밥만 주고 재워주고만 하는 게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캠프에 들어왔다고 해야 될까요? 캠프 마스터처럼 아이를 위해서 아이 숙제도 다 봐줘야 되고 아이가 제대로 숙제를 이해하는지 또 그 이해시키려고 같이 식탁에 앉아서 보통 1시간 반을 허비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가 그번에 조그만 책자를 주고 매일같이 기록해달라 그랬어요. 얼마만큼을 얘를 위해서 특별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아이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마음의 그 부담은 두 배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 협조를 해서 성취감을 그분들이 느끼면 아무리 힘들어도 위안이 아이가 좀 되죠. 그렇죠. 네. 잘 변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분도 좋고 그렇게 느끼는데 암만 퍼부어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느껴지니까 힘이 쫙 빠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그 지난주에 저희가 그 부모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네. 제가 이제 중국말로 써서 만약 이 아이가 연말까지 다음 텀 이제 10주 기간이 더 남았는데 어떤 발전의 기미 또는 협조의 기미가 향상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이 여기 와서 아이를 케어하시거나 아니면 친척집이라든가 저희는 예 홈스테이 그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돌봐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오셔서 홈스 그 아이를 케어하시든지 마지막 통보를 해드렸어요. 아직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응답은 없는데 그분들의 핑계는 엄마 아빠가 두 분이 다 사장이더라고요. 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공장이 네 개인데 엄마가 세 개의 공장의 사장이시고 아빠는 한 개 공장의 사장이신데 엄마네가 워낙 부잣집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아빠는 말하자면 바지 사장처럼 조그만 회사 하나를 맡고 실제로 이제 엄마가 커다란 그 회사를 외동딸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그대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다른 부모들은 보통 이제 어머님이 와서 아이를 돌보는데 이 가정은 정 와야 된다고 하면 아빠가 와야 되는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아이가 또 남자애가 하나고 딸 애들은 이미 다 큰 애들이 둘이 있던데 딸 아이들은 이제 엄마랑 같이 그 회사의 운영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네요. 예, 나이 차가 되게 많았어요. 누나들은 23살 막 25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나이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아이가 생겼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는 이제 그 아이의 영어를 빨리 그 진보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만을 위해서 특별 이해수열 선생님 한 분을 고용해서 모든 수업 시간에 지금 들어가고 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상당히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보통 유학생들이 학비를 두 배를 내기 때문에 네. 이 나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보다 거의 두 배의 학비를 내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쓴다고 해도 뭐 학교로서는 큰 손해는 없지만 학교 나름대로는 그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이제 제대로 반응을 할지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가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거나 하면 네.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이게 안 보이니? 그랬더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경을 써야지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안경을 쓰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을 쓰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리학교 또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홈스테이 분이 데리고 가서 안경을 맞춰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공부 시간에 가장 앞자리를 앉혀도 칠판에 있는 게 보지 않아서 쓸 수가 없으니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아이가 필기도 못하면 이건 굉장히 힘들다 해서 이제 그 부모도 결국에는 설득이 돼서 네. 안경을 맞춰서 쓰고는 있는데 하여간 이 어린 학생의 그 특히 이제 홈스테이를 해야 되는 학생들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저도 17년 그 교사 생활 중에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국민학교 6학년 학생이었을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똘똘하게들 아주 문제를 잘 해결하고 네. 그 집에서 홈스테이 집에서 이렇게 키위 부모들이 잘하면 엄청 잘 따르고 정말 거의 한 1년 동안을 지내다가 나중에 2년째 마치고 돌아갈 때는 자기 홈스테이 부모님 두 분을 다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한 2주 동안 여행하시고 오시고 굉장히 지금도 이제 그 아이가 대학생인데 이분들하고 계속 이메일 하시고 그런 것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뭐 민족적인 비교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 학생들이 좀 똘똘한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또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 그러니까 그 가족 환경이 좀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차도 많고 예, 굉장히 차이. 제가 봤을 있죠. 때는 다 이제 딸이었다가 아들이 늦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오냐오냐 키웠 한국말로 그렇죠.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나.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오버 스포일드라고 하죠. 애를 너무 오냐오냐 해서 네. 애를 거의 망가뜨렸다는 건데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는 방식도 모르고 그냥 주입식으로 입만 딱 벌리고 다 내 입속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어머님이 그 중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이 남는데 돈은 얼마든지 들어오도 좋으니까 얘한테 가정교사를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아 이미 그러면은 부모님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집 그 딸 아이한테 퇴근하고 돌아와서 얘를 도와주고 그걸 써서 주면 내가 과외비를 네. 청구해서 주겠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그 어머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한 주일에 하루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씩 계시니까 거의 한 15시간씩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모님이 연락이 되면 얼마를 페이하실지 그것도 그런데 이제 한 지금 8주, 9주째 지났어요. 네. 근데 이제 학생이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숙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숙제를 예전에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돌봐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아이가 문장도 쓰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한테 먼저 쓰라고 한 다음에 검토하는 수준으로 조금 빠르네요.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열심히 안 해도 애들이라 그러는 빠르네. 그럴 수 있죠. 여전히 이제 공부 시간에는 그 이해설 선생님 옆에서 도와주시지만 쉬는 시간이 됐다면 뭐 주변에 있는 중국 아이들하고만 얘기하고 노니까 영어가 느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노래 하나 듣고 예. 다음 이야기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또 이제 어떤 걸 또 준비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린 아이가 나왔으면 이제 뭐 또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예. 또 다른 케이스를 예.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이번에는 저희 학교에 온 지 이제 한 2년 된 학생이 있는데요. 오래됐네요. 예, 그 학생이 올 때도 조금 말란 얼굴이라든지 이 몸매가 굉장히 마른 형태로 이제 저희 학교에 도착을 했었는데 네. 최근 2년 동안 그 아이가 더 몰라보게 살이 많이 빠지고 근데 아이가 공부는 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담임 선생님과 과목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카운슬링 선생님이 그 아이를 직접 면담을 하시고 부모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부모님 지금 이 나라에 오셨어요. 이 학생은 중국 베이징에서 온 학생인데 공부는 지금 반에서 거의 2, 3등을 달리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이 학생의 문제는 이제 거식증이에요. 거식증. 거식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먹으면 토하고 먹는 거 싫어하고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 반에 있는 친구 아이들이 다 예쁘게 생긴 거예요. 키위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네.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얼굴도 시커멓고 얼굴도 못생기고 본인이 살이 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40kg인데 도착할 때 47kg였어요. 딱 좋은데. 그러니까 더 쪄도 되는데. 그렇죠. 이 학생이 이제 자기 이모하고 이모의 남편은 이제 키위 분이신데 이모는 중국 분이시고 네. 그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 이모분도 그 침을 놓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그 중의 분이신데 이분도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식보다는 야채를 위주로 먹는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도 조금 그 베지테리안처럼 네. 야채 위주로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곡물 위주로. 네. 근데 이 학생이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님이 신경을 써서 생선도 먹이고 뭐 고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였는데 이 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거를 안 먹고 고기 같은 거는 구경도 못하고 우유도 안 먹고 치즈도 안 먹고 완전히 곡식류와 이제 야채류만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삼촌과 이모도 저렇게 살이 별로 찌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계속 다이어트식으로 먹으니 나도 살이 많이 찐 상태인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자면 암묵의 계시를 준 거예요. 넌 살을 빼야 된다. 넌 살을 빼야 된다 하면서 음식을 점점 더 적게 먹고 종당에는 거의 안 먹다시피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학교 측에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야위고 말라가니까 우선은 이제 홈스테이에 전화를 했죠. 아이비가 지금 너무 이상해진 것 같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그 이모님이 오셔서 전혀 그런 일 없다. 항상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공부하는데 열중한다. 그리고 자기 취미가 피아노 치는 건데 피아노 치면 한 2시간 정도 계속 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방에서 지내고 군것질 전혀 안 하고 밥만 하루 3끼 먹는다는 식으로 그리고 점심때도 싸갖고 오는 게 베이비 캐럿 토마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게 얘가 지금 이 정신적인 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얘를 강제적으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의사하고 면담을 하는데 저도 그 기록을 나중에 봤어요. 너 요즘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니? 그랬더니 제가 너무 살이 쪄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내가 볼 때는 너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고 너는 오히려 음식을 지금 더 많이 먹어야 될 거다 그랬더니 얘가 깍 그러더라고요. 깍. 자기는 너무 살쪘다고. 지금 이 나라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은 그야말로 쭉쭉 빵빵이고 늘씬한데 자기는 온몸에 살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에게 잘못된 암시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거부하고 거식증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부모님이 와서 보시고는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제 곧 10월 말부터 이제 그 아이가 지금 11학년이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캠브리지 학교에서 다 안배를 해서 중국에서 캠브리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베이징 근처에 있는 그 캠브리지 수험센터에다 이미 이 학생의 그 상황을 다 그쪽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일단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고 집에 가서 엄마와 같이 치료를 하고 치료가 성공적이면 다시 내년에 돌아와서 키위 홈스테이 집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제 완벽한 푸드를 먹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음식을 먹도록 하고 지금 당장 그 어머님이 오셔서 어머님이 모텔 바로 학교 옆에다 이제 모텔을 정하셔서 어머님이 매일같이 하루 세 끼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고기도 갈고 뭐 해가지고 그 아이가 평소에 중국에서 먹던 그 아이가 좋아하던 그런 음식을 지금 계속 어머님이 시도를 하는데 한 3일 전부터 아이가 다시 입맛이 조금씩 돌아와서 먹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엄마한테 했던 얘기가 엄마 나 살 아직도 많이 찐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대요. 같이 둘이 오리아와 하플에 가서 보여줬대요. 엄마가 얼마나 살쪘냐고 넌 지금 이렇게 삐쩍 말랐지 않았냐고 거기 가서 보고 와서는 이제 이 아이가 엄마를 보니까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죠. 해도 많이 빠졌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아이 말고도 또 어떤 남자 12학년의 남자 아이가 하나 거식증에 걸린 애가 또 있어요. 거식증이 많네요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 이게 그 고등학교 1, 2학년 나이쯤에 상당히 그 외모적인 뭐 그렇죠. 외모적인 것 그런 것에 굉장히 아이들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 나라 용어는 피어 프레셔라고 불러요. 동료 간의 압력. 그래서 어떤 애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어떤 애가 좀 더 막 근육이 있거나 뭐 초콜릿 복근이 있거나 하면 남자애들이 열심히 짐에 쫓아가서 자기도 그것처럼 되려고 막 애를 쓰거나 뚱뚱한 아이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 학교 또 이제 그 중국 아이 한 명 남자애인데 이 아이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완전히 막 젓가락처럼 뼈만 남아있는 뭐. 예. 근데 걔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엄청 먹어요. 그래요?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막 먹어요. 근데 문제는 홈스테이 하는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전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암만 잘 차려놔도 점심 생각이 없다고 그러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만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먹는 것처럼 하는 건지 쇼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 학생도 저희들이 그 카운슬러가 그 학생하고 계속 면담을 하고 해서 그 학생은 요즘은 조금씩 개선은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 없어도. 예, 부모님 없어도 이제 그 학생 목표는 이제 그 체육학과에 가서 자기가 그 테라피스트처럼 물료사처럼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카운슬러가 너 이런 상태로 해갖고는 대학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아주 전곡을 찔러서 얘기했더니 이제 이 아이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그 쉽게 빠져드는 그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좀 심해지다 보면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뭐죠? 한국만 봐도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나 이제 뭐 그렇죠. 그런 아이돌 네 아이돌에 대한 그런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무리 봐도 말랐는데 자기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한다고 막 근데 가꾸는 건 좋긴 한데 이게 건강하게 가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학교에서 보면 한국 학생들이 한 열댓 명 있는데 그 학생들보다 중국 학생들이 그 한국 아이돌에 대한 아... 그 관심과 따라하려는 예, 한 3주 전에 오클랜드에서 그 한국 케이팝 콘테스트가 열렸어요. 네. 저희 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이 6명인가 참가했어요. 오. 거기에 가서 개인적으로들 그룹으로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 상당히 연습들을 엄청 하고 저한테 한국말로 자기가 말하면 노래 부르면 그게 맞는지 오디션 해달라고 하고 많이 끌려다녔는데 정말 그 K-POP에 대한 열풍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요즘은 정말로 그 자기가 미래에 뭐가 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안 서 있는 데다가 이런 어떤 세계적인 일종의 이게 하나의 조류죠. 지금 K-POP이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뭐 호주, 미국, 뭐 저 남미, 뭐 심지어는 저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에도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 터키 이런 나라도 굉장히 그게 많이 심각하게 퍼져서 거의 사회 문제화 비슷하게 젊은 청소년들이 따라야 하는 하나의 어떤 그 시대 조류처럼 화려한 것만 예, 쫓아가게 되는 그렇게 거.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그 그룹들이 3, 4년을 그렇게 매일같이 뭐 열몇 시간씩 연습하고 한다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자기도 뭐 조금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그렇게 연습해도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하여간 이런 그 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발생했던 이 두 가지 네. 둘 다 이제 거식증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였는데 상상외로 이런 일이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네. 또 내 자녀들도 그런 곳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잘 봐야, 유심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평소보다 어떤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음식에 대한 어떤 열의가 별로 없다든지 하면 부모님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얘가 한 뭐 2, 3일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한 2, 3주가 이렇게 꾸준히 시작되면 네. 이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마 정색을 하시고 아이를 앉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화가 필요한. 그래서 야단치기보다는 너 혹시 지금 요즘 무슨 뭐 문제가 있냐라든지 또는 너 지금 너 살쪘다고 생각하냐 뭐 이러든지 관심을 보여주고 예, 관심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고 아이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뭐 생각해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뭐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있었지만 또 예전에 또 저는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야 그렇다고 결국 그 1등하던 왕도가 지금 뭐 대단한 직업을 가졌냐? 걔 그냥 의사잖아. 오히려 우리 반에서 공짜로 저놈이 지금 경찰 총수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가끔 하긴 하는데 결국 성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은. 그렇죠. 예. 열정인 것 같아요. 자기의 예, 예, 꿈에 예. 대한. 네. 그거를 빨리 잡아주는 그렇죠. 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기도 예, 하고. 부모님의 큰 그 역할이기도 하죠. 물론 공부하는 집중력이 기본이긴 하지만 목표가 확실해야.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외국에 와서 여기에 자리 잡고 여기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도 물론 굉장히 밑바탕이 있기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점수를 따면 일단 대학교는 갈 수 있고 25살이 넘으면 또 학교 점수, 고등학교 점수가 아닌 일반 성인으로서 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래서 굳이 고등학교를 막바로 졸업하고 대학교에 못 가는 사람들은 좀 사회 경험을, 사회 경험을 좀 하다가 예,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리터닝 스튜던트처럼 그때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또 정말 좋고, 네, 또 이제 거식증, 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유심히 봐야 된다는 것도 좀 그렇죠. 약간의 경각심이 있던 예. 오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오늘 또 감사하고, 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